바로 이것이 여자다. 신비한 예술이다. 바로 이게 여자다. 카르크스 양처럼 신선한 여자. 변신을 하고 포하며 세상을 바꿔놓은 꿈 같은 여자. 온 밤은 잠은 잠어버린 그대. I love you, I love you forever. 바로 이것이 여자다. 신비한 예술이다. 바로 이게 여자다. 카르크스 향처럼 신선한 여자. 현실